애들이 막 물고기 그 원양 거기 한국에 원양어선들이 있던데요. 애들이 장난감 공기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요. 모리타니아 아이들이 노는데 제가 이제 모리타니아 해변을 갔잖아요. 애들이 뭘 갖고 노는지 아세요? 물고기 갖고 공기해요. 이렇게 하면 물고기 잡히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모리타니아 가고 싶죠? 그리고 기쁜 소식. 모리타니아에서는 제가요, 제일 인기가 많았답니다. 웃으시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참말만 해요. 모리타니아의 문 남성들의 제가 선망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순위 신부감입니다. 저보다 더 건장해야 됩니다. 모리타니아 여러분 들어가서 키워드 눌러보세요. 사람들을 사육을 해요. 우유 먹여서 살찌우고 그 우유 먹여서 살찌우는 것처럼 우유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유는 고급이죠. 뚱뚱해야지 시집 잘 간다고요. 중세 시기에 모나리자나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는 약과예요. 이 모리타니아의 미인들은요 엄청 뚱뚱해야 돼요. 그게 미인의 조건이에요. 미의 기준이 달라요. 아, 이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쳐다보지? 가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증거 자료도 있어요. 저희 갔던 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장 인기 많았던 거 우리 모든 팀원들이 다 증언해 줄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남자들의 그런 시선을 받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모리타니아,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여기는요. 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어와 불어의 어순이 똑같습니다.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불어 교육 1년 연수 받는데 굉장히 쌉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안 냅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이렇게 별로 부자인 것 같지 않은 나라들이 불어권의 혜택입니다. 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어권이라고 하는 이 서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런 많은 부분이요. 자기네들을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네트워크 사역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한인교회가 단기 선교들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온누리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북아프리카 마그리브권입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체 5개 국가의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3억이 넘습니다. 인도, 일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국가에 파송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130명이 안 됩니다. 5개 국가에 한국 선교사가 13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 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 350만의 인구가 안 됩니다. 여기는 3억의 인구가 넘는다고 그랬죠? 3억 5천의 5개 나라인데 한국 선교사가 130명이라고 그랬죠? 캄보디아 350만 명 전체 인구 가운데 한국 선교사 숫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비닉빈 부익부. 제가 캄보디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방개척 선교의 중요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가면 여러분 잡혀가나요? 경찰 국가라서요. 치안이 좋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관광을 와야 되니까. 모로코, 튀니지 다 그런 영화 속의 배경으로 나오는 데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리타니아, 알제리, 리비아. 이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 요런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서남아 무슬림권에 누가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외웠냐면 인방파로 외웠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서남아 무슬림들은 주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벵갈. 벵갈족이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인도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나라가 종교 때문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나 이런 식으로 분리 독립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요.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세 나라가 되잖아요. 이런 많은 것 안에서요.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사람들 무슬림과 인도 무슬림, 서남아 무슬림이 다른 것은 힌두교적인 혼합성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무슬림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벵갈, 방글라데시를 벵갈족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었던 것이 웨스트 벵갈 해가지고 인도의 서쪽에 있는 벵갈주예요. 서벵갈주예요. 그 서벵갈주와 방글라데시 이런 게 가까워요. 여기 서부벵갈이라고 돼 있고 바로 옆에 초록색이 방글라데시라고 돼 있죠? 같은 족속이에요. 근데 나라가 달라졌어요. 국경선이 달라지면서 동족이 경계선이 생긴 거죠. 한국이 같은 족속으로 출발했다가 북한 족속, 응? 남한 족속, 북한 족속, 그리고 고려인 족속, 조선족 족속, 같은 족속이었잖아요. 같은 국가의 사람이었다가 이주와 나라들이 달라지면서 소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고려인으로 불렸었고 중국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으로 불렸었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서남아 무슬림은 벵갈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인도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달라요. 아라비아 반도권이요. 무슬림 선교의 심장부입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 반도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인 견고한 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출발지죠. 메카, 메디나, 이슬람의 발생지죠. 시류죠. 시류. 원류란 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가장 감사한 게 저희가 뭐냐면 지난 2008년, 지난 2007년, 2007년이 되겠군요. 2007년, 2008년 그때 저희 단체에 두 자매들, 결혼하지 않은 두 자매들이요. 이 아라비아 반도 권역을 품고 리서치 팀을 모집해서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달이니까 1인당 700 이상씩 드니까 누가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돈을 모금을 했고 헌금을 했고 이 지도들을 이 자매들이 다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진들 두 자매가 나라들을 사우디아라 빼고 다 돌았어요. 사우디는 여행팀이 10명, 15명 이상 한 팀이 구성이 돼야지만 그 가이드가 딸려야지만 함께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집하다 안 되니까 이 두 명이 아라비아 반도를 휩쓸고 다녔어요. 한 달을. 두 명의 자매가. 그러고 나서 생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보를 조사했고 아라비아 반도에 리서치를 해왔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역사 선교사들 만나서 인터뷰했고 서양 선교사 만나고 한국 선교사들 만나고 거기 외국인 교회들도 만나고 그리고 현지인들도 만나고 넌크리스찬들도 만나고 대학생들도 만나고 한 달을 그러고 리서치하고 탐사여행하고 돌아왔는데요. 저희들은 같이 후방에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영적인 균열이 이 두 명의 자매와 저희 단체가 시작했던 운동이요. 어떻게 발전했냐면 주님 안에서 한국 내에 아라비아 이 자매들이 가면서 미리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 전체에다가 아라비아 반도 현지에서 매년 모이는 모임이 APC라는 모임이 있어요. 아라비안 페닌슐라 컨설테이션 APC 모임이 선교사들 비즈니스 선교 주로 하는 서양 선교사들과 매년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대회에 간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우리 미리 알았으니까. 이 두 자매가 가가지고서는요. 거기에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 관심이 있다. 미전도 족속 국가로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사하고 우리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난 20년 동안 비즈니스 선교했던 거라든가 아라비아 반도 각각 바레인에서, 카타르에서, 오만에서, 예멘에서 선교 사역했던 노하우와 기도 자료들을요 다 줬어요. 두 사람이 전략정보 네트워크 선교사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자료와 자기네들이 사진 찍고 갖고 와서 저희가 6개월, 1년을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처음에 12개 단체들, 저희들 엄마와 예수전도단과 두란노 해외선교의 팀과 이런 12단체들이요. 각각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대형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1회 아라비아 반도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2회 대회를 열었어요. 한국 내에서 처음 열린 제1회 대회, 제2회 대회. 지금 20개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드려짐을 통해서 조그만 두 자매들이, 미혼의 두 자매가 한 달 동안 미전도 종족을 품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탐사하고 정탐하고 알렸을 때 현지에 있는 서양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 현장 집단들이 감동을 해서 자료를 줬고 영향력을 줬고, 국내에 왔을 때 저희 12단체들이 매번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열심히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한국 내 아라비아 반도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라비아 반도의 선교의 운동이, 복음화 운동이 전개되게 해주십시오. 이슬람의 영적 심장부인 사우디와 메카와 메디나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과 예멘과 카타르와, 석유 때문에 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적의 운동들이 시초가 전개된 거예요. 작은 모퉁이 돌처럼 두 자매로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2년, 3년째 한국 내에서 KAPN이라고 코리안 아라비안 페닌슐라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20개 단체들이 참여해요.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가요, 영어를 잘하는 무역, 경영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직장인을 구해요.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 간호사들 있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저희가 조사해온 내용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양 사람이라거나 아랍 사람들은 주사를 놓을 때 대빵 아프게 놓는데요. 손기술이 정교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한국은 뭘 잘하죠? 손기술이, 우리 기능공 대회 하면 1위하고 젓가락질 잘한다고 좋은 일이 발생해요. 이 젓가락과 콩 집는 문화에서 조그만 반찬도 집어먹는 문화, 실치도 집어먹잖아요. 우리 실치도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손기술이 정교해요. 참말인데.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안 아프게 주사 놓는 국가가 한국이랍니다. 간호사들이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옛날에 중국 선교, 중국의 개척지일 때 무슨 짓 했는지 아십니까? 선배들이 중국아 열려라 여기서 기도하면서 또 한 짓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은 중국어과 나오면서 미용학원에 보조로 들어갔어요. 전문기술 익힌다고. 중국어과 나와가지고 그 미용학원에 가서 보조 미용사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요, 그만큼 비전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간호 보조학원에 갔어요. 주사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OMF로 파송받았어요. 여러분 안에서요, 간호사들 계세요? 돈 벌면서 선교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그게 아라비아 반도가 여러분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지금 한국 내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인도차이나 소승불교권이에요. 인도차이나 소승불교권 안에서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라오스라는 나라, 캄보디아라는 나라, 베트남이라는 나라. 사실은 중국 선교나 이슬람 강성의 선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왠지 이 나라들은 우리한테 단기 선교지로는 참 유명했지만 사실은 차별받아왔던 것 같아요. 변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치적인 면에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군부독재의 나라이고,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 다섯 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미복음화된 국가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가 미전도 종족 국가의 다섯 개 국가 가운데 마지막 나옴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미얀마 5%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태국, 한국 선교사들이 400명 있습니다. 근데 복음화율은 1% 미만입니다. 신자들의. 왜? 치앙마이, 치앙라이. 양쪽 산간지역만 하다 보니까 태국을 미복음화 국가로 만드는 주류민족인 타이족 속, 불교도들을 전방개척적으로 선교하지 못하고 이미 믿는 산간 부족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산지족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가 복음화율이 여전히 1%입니다. 태국 전체 복음화가 중요하고 태국 남부의 파타니 말레이라고 하는 말레이족 속 태국 남부는 이슬람교입니다. 태국 안에서 이슬람교도의 분포도들도 7%에 해당됩니다. 태국에서 무슬림 선교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 안에 있어서 저희가 미존도족 속이 저희들에게 주는 힌트와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라오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이 영어든 직업이든 이런 걸 통해서 라오스에 기여할 수 있고 복음운동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할 수 있도록 베트남은 어떤지 아십니까? 북부와 남부가 다릅니다. 베트남은 북부가 미전도 지역입니다. 하노이라고 일컬어지는 북부가 미전도 지역이고 호치민, 사이공이 밑에입니다. 남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힘을 합하여서 북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기 정탐을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청년들이여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하노이와 중국이여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 하노이 더 위로 올라간 베트남 북부와 이 중국의 광서 장족 자치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치가 유명합니다. 계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막 이상한 그림 나오는 게 바로 신선이 사는 것 같은 게 나오는 게 중국의 계림이고 베트남의 하롱베이입니다. 이 양쪽이요. 중국이요. 인도차이나를 경제적으로 자기네들 안에 영향력하에 두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다 뚫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하노이까지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단기 정탐, 리서치 여행을.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창원에 있는 가음지원교회 선교 실사단을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베트남과 태국과 넘나들면서 저희들이 선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정탐을 했습니다. 선교위원장과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 안에서 양쪽의 열린 환경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에 와서 중국어를 배웁니다. 열린 환경이 있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에 김밥천국처럼 김밥집이 있습니다. 난닝이라고 하는 도시에 떡볶이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선교의 아이템이 무궁무진할 수 있어요. 지금 요즘 청년들이 조스 떡볶이집에서 이렇게 창업하고 가게 차리고 만두 장사하고 이러잖아요. 선교제에 가서 하세요. 중국은 한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내지 개척권역이 있고요. 변방 개척권역이 있는데요. 변방 개척권이라고 하냐면 변방의 곡소리 옛날에 개콘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장 위구르나 티벳이나 운남성이나 여기 있네요. 광서 주황자치구 제일 밑에 있죠. 광서 장족자치구가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제일 인구가 많은 민족이 주황족이에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추천했어요. 이 미전도종족 좀 입양 좀 하세요. 여러분 여기 가시면 청년들이요. 전략적인 데 갔다고 여러분 환영받으실 겁니다. 지금 광서 주황자치구에 한국 선교사가 30명이 안 됩니다. 광서 장족뿐만 아니라 주황족 인구가 전체 1,500만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편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애니미즘, 샤머니즘, 농경민족이에요. 딴 데 이슬람민족, 티벳 불교 막 이런데 여기는 무슨 민족이에요? 믿으면 돌아와요. 능력신. 산도 믿고 물도 믿고 불도 믿고 이런 건데요. 한국 선교사들 330명밖에 없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밑에 뭐가 있다고요? 하노이. 베트남과 열린 선교 전략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라고요? 이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데 나가본다. 내가 1년을 헌신해본다. 2년을 헌신해본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는 시대에 응답하는 자일 겁니다.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북방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간첩, 오명으로 말미암아서 NGO 선교가 철퇴를 맞아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아시아권이 선교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키르기즈와 카자흐와 우즈벡의 사례들을 내다가 그런 열심히 선교들을 하다가 지금 침체되고 있어요.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 안에 뭐뭐의 스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구누구의 땅. 투르크메니스탄 하면 투르크 족속의 땅. 우즈벡 족속의 땅이 우즈베키스탄이고 카자흐스탄 하면 카자흐족의 땅. 얘네는 종족대로 살잖아요. 그죠? 주류민족이 미지언도 종족이에요. 부족이 아닌 거 나왔죠. 이슬람을 믿는 카자흐족, 우즈벡족, 키르기즈족, 타타르족, 타타르스탄도 있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족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십니까? 육식 좋아하십니까? 나가세요. 양고기, 양파, 토마토 무한정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키르기즈는요 산맥, 천산산맥, 호수 이런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카스피의 연안권역, 지금 이슬람 선교에 특강을 오시는 이현수 선교사님이 다게스탄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게 다 이런 나라가 있었나? 지금 이러셨죠? 이런 나라가 있었냐 이러셨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아는 거는 체첸 분쟁 때문에 들어봤었을 거고 아제르바이잔 이런 거 들어봤었을 것 같기도 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이랑 체제가 유사했다가 폐쇄 국가였다가 대통령이 죽으면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 카스피의 연안 권역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한국 선교가 가장 취약한 곳 가운데 한 군데입니다. 정보도 모릅니다. 그 전에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 인터콥 출신의 청년 전방 개척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온누리에게 넘기겠습니다. 온누리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창 권역, 이란, 아프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옛날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인도 문명, 중국 문명, 또 하나 이슬람에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아라비아 문명이라면 또 하나 우리가 이슬람 안에서 우리가 중국 문명, 차이나 문명이 이쪽을 이해하는 키워드였다면 동쪽을 이해하는 키워드였다면 서구 유럽 문명 말고 이슬람 문명 안에서는 페르시아 문명과 아라비아 문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직업을 얻으실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선교를 하실 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문화 축제 있을 때 한국에서 뭐 있을 때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지식과 지혜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힌두 권역, 아까 인도를 인도는 두 군데 들어가는데 인도는 북쪽은 무굴 제국으로 이슬람이고요. 인도 전체는 힌두권이죠. 힌두권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부인내, 부탄, 인도, 네팔. 온누리가 네팔 선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네팔의 관문도시, 중서부 관문도시를 향한 전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 부탄. 이 가운데 가장 닫힌 지역은 부탄입니다. 아까 인도차이나에서 라오스처럼 부탄이 마지막 열려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 내에서요. 기독교는 불가촉 천민의 종교로 인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하류층을 뚫었기 때문에 하류층이 민족이 번역된 것은 좋았지만 상류층 힌두교도들을 주류 문화에 기독교를 하류층의 문화로 오해합니다. 러브 소나타처럼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중상류층이라든가 한국인들 교양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본이 바뀌지 않습니까? 러브소나타 통해서 교수도 있고 학자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아 문화 교양인도 인도에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가 식민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들을 의도적으로 기독교로 영국 성경회로 개종을 시키면서요. 그리고 개신교도들도 민족보고만 안에서 불가촉 천민을 했는데 이제는요 중류와 수많은 카스트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대타할 나라는 인도입니다. 10명 중에 5명이 중국이라면 또 10명 중에 나머지 5명은 인도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보다 인도가 인구를 추월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어를 하셔야지 사셨다면 이제 힌두어를 해야지 여러분의 미래가 밝습니다. 지역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40분이 됐는데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의 선교가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을 아마 제 앞에 세우신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요. 지금 한국 대학이 80%가 대학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열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나라당도 아니요 민주당도 아니요 우리가 등록금 반값 투쟁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한국은 실업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스펙이 어떤 스펙이냐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의 눈을 뜨셔서 열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우리의 무대는 작았습니다. 이전의 선교사들의 무대는 소련과 중국과 그 무대가 작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린 기회를 주셨던 그런 시대 환경과 변화를 읽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 우리는 막 맨땅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여러분 안에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희생 제물로 해서 우리를 디딤돌로 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잘 준비된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스펙을 쌓아왔던 영어들 우리보다 잘하십니다. 중국어 우리보다 잘하십니다. 여러분이 식품 영양학, 여러분이 커피 전문과 영화 관람하는 것, 영상을 보는 것, 사진을 찍는 기술들, 컴퓨터를 다루는 것들, 인터넷을 보는 것들 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거 무슨 단어 하면 외래어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무슨 뭐 말만 하면 막 외로워 같아요. 여러분의 세계는 하나님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세계를 여러분 안에 끌어들이셨습니다. 왜? 우리 세계를 향해서 한국 성도들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직업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연마하신 게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우셔야 될 것은 비전의 재정립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 선배들이 1,000명이 나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바울선교,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4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온누리교회 지난 25년 동안에 1,000명이 나갔는데요. 선교사로 여기에서 그치면 화일 것입니다. 재앙일 것입니다. 선교 행적을 계속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원해서 쓰십시오. 기쁨으로 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1기입니다. 카운트다운의 1기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카운트다운 2기가 될 건데요. 하나님의 시대, 무대 중심에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고 있는데요. 흰머리 다 해가지고서는 토익, 토플 점수 싸가지고서는 직장에 떨어지는 경험으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또 하나를 쌓지 마십시오. 세계를 향해서 숨을 쓰십시오. 돌리십시오. 낮은 가치가 아니라 높은 가치에 여러분을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경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위기는 위험의 요인도 있지만 기회의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집트 하면서 12개를 다 설명했겠습니까? 12개 각각에게 여러분이 부르신 민족이 누구고 부르신 장소가 누구고 이 열방을 놓고 오늘 윌리엄 캐리처럼 21세기의 윌리엄 캐리처럼 구두수선공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의 속담 가운데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은 용이라는 표현만 제안한다면 하나님의 법칙에 맞습니다. 잘난 집에서 잘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역설의 법칙입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는 가장 볼품없는 미전도 족속을 사용하셔서 오늘 세계의 중앙에 진출케 하시는 이유는 지금 겸손하게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한국인의 문화 가운데 용감, 무식, 담대함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정리해냈으니까 2030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저나 다른 사람들만큼 더 큰 거인들로서 영향력을 미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강사진들이 다 섰을 것 같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눈물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한 열방의 초석들인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에 오신 걸 환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